저는 맡길게 서로 바꿔가면 가죠 미안하지만 That's right 에어컨 빡세게 틀어지고 온난 나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속도로 달려 달려 바다야 기다려 아니 새로운 만남아 기다려 과연 짝수만을 알아 그 생길런지 야 졸지 말고 잠 깨 텐션 떨어지면 이만 끝난 거야 안 돼 대구정도 운이 기운과 함께 전투력 상승 애드레날린 끌어오르는데 참 꼴락 빨라들면 꼭 때리고 우동 안 그릇 그리고 아재는 아니라면 내로남불을 부산에 도착 괜히 바다 냄새 나네 안 될 건 하나도 없지 28의 밤에 yeah. 일단은 체크인이나 해 일단은 체크인 일단은 너들은 뭐야 넌 나라의 별 대충 쉽구나 너들은 뭐야 30분 후에 안 나오면 후회해 커비던 거리던 한 번에 모여 지켜 어디던 괜찮아 오늘 밤은 we want to all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template oh yeah a template Oh yeah. 적당히 차려 입었어 너무 멋낸 것 같다면 느끼하고 과하니까 너의 랩처럼 말이야 I got no stylist 나다운 게 맞아 굳진 피하게 돼 조부 래퍼들이 다 있잖아 광안대교 바라보면 진터닉 한잔 핸드릭스처럼 party like a rockstar 하고 싶은데 내 레이더는 아리따운 세명 너는 바라는 거 없지 그냥 아리따운 세명 발에 불 떨어져 내 덜렁덜렁덜렁 그래 용기 내서 말을 걸어 엘사처럼 차가운 반응에 얼어 시계 내 시가를 켰고 우린 젊어 right 근데 잠깐만 바다 바람과 밤바다 너의 감각 삼박자 딱 맞아 난 감탄 또 감사 또 살짝 감바다 갈까 말까 하지 마 곁에 있어줘 밤아 대충 쉽구나 너비던 뭐야 30분 후에 안 나오면 후회 커비던 거리던 한 번에 모여 지켜 어디던 괜찮아 오늘 밤은 we want to all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template oh yeah template oh yeah template Not too late, gentlemen. Start your engine, boom boom. 생긴 거 극복하는 재치와 깨기부리 난들어 뺏기 밤은 길어. Never late, gentlemen. Start your engine, boom boom. 우리 방처럼 오늘만은 우리 밤. So baby, let's get it on. 거리로의 온 옷은 좀 가볍게. Who's gonna save my night? It's only the 너비는 뭐야 넌 나라의 별 대충 쉽구나 너비는 뭐야 30분 후에 안 나오면 후회 커비던 거리던 한 번에 모여 지켜 어디던 괜찮아 오늘 밤은 we want to all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template oh yeah